아무 생각 없이 평소와 같이 보통 사람들과 만나 웃고 말았지. 밤이 되면 TV가 내 유일한 친구고 아침해가 떠오르면 그제서야 잠이 들죠. 너무 초라해 now 널 많이 좋아해 now 빨리 네가 떠난 후 바란 하늘 내 눈에 노랗게 melt 보여 그댄 어딨어 아파해요 나 여기 있어 아니 혹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랑 아니 보고 싶어 my baby 속박이란 사실에 목이 제이든 좁을 줄만 알았던 너와의 기억도 풀리지 않다는 외면 상처만 남아 싫어도 헤어져란 말은 끝까지 참았어야만 했는데 싸우고 다투던 그때가 지금보다 낫을 텐데 내 맘에 미리 울적한데 말할 사람이 없다 나도 가끔 울적 웃고 싶어 시간들 돼